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새의 즈음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체로 반지사조화연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8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하리쉬 굽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고자는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오늘 반지사조화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체사상연구 조직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 속에서 미중류의 견인력으로 자주위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온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보급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주체사상 신봉자 대열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존재하는 정의의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반지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표들고 굳게 단결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반지사조의 기치 밑에 연대 연합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타구치워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했습니다. 그들은 주체 사상에 대한 연구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 그 보급 사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자주와 정의, 진리와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 세우고 핵심 대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경야는 김정운동 지켜올리는 표은지가 채택됐습니다.